뜻깊은 시월의 명절의 즈음에서 전국의 육아원, 애육원, 초등학원, 중등학원 원아들이 뜨거운 은종을 받아놨습니다.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전국의 육아원, 애육원, 초등학원, 중등학원 원아들에게 소못, 운동복, 신발 등을 선물로 보내시었습니다.